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3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래간만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 태종 씨는 항상 잘 지냈어요. 못 지낸 주가 없었던 것 같아. 좋은 거죠. 태종 씨는 뭐 애들이 지금 잘 커가고 있나요? 일단 뭐 제가 힘들다 그러면 아내한테 돌 맞을 거니까요. 아. 그렇지만 이게 뭐가 쉽진 않아요. 뭔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거죠? 예, 이제 친정댁으로 아. 이제 처갓댁으로 이제 갔는데 첫째가 울고 둘째가 우는 이 서라운드가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아서. 아. 얘가 막 잠 안 자고 울진 않나요? 일단 둘째가 좀 나오는 것도 좀 급했는데. 이 녀석이 우는 것도 성질이 급해요. 아. 어떤 녀석이 될지 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얘가 우는 거는 뭐 때문에 울죠? 태종 씨? 어딘가 불편해서 울죠. 아, 그렇죠. 네. 배고파도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가 알아서 확인해야 돼요. 그냥 울기만 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구원 처음 받은 사람이나 애기나 우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이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먹을 게 필요한 건지 불편한 건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아빠가 부족하네요. 갖다 붙인 것 같네요. 공감이 전혀 안 됩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이 파장이 좀 큰 것 같아요. 팟빵 이렇게 후기도 글이 많이 올라왔었고 예. 게시판에도 글이 많던데 이 시모직 자매님 세 분의 네.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임팩트가 없을 수가 없죠. 태종 씨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들은 건 없는데 이제 주위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50년 이제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되신 분들도 50년까지 되신 거는 참 듣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주위 반응 중 하나는 이제 구원파 생활을 30년 해와서 이제 힘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다가 이 방송 들으시고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반응은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방언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시에 저희들도 좀 깜짝 놀랐는데 태종 씨가 좀 방언 이야기를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방언이라는 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도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방언이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뭐 성경에 초창기부터 방언의 역사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방언을 하면 어떤 특별한 경험이다 막 했는데 성경에서의 딱 규정은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거고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거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거꾸로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임 초창기에 나왔던 이 방언이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터졌을 때 항상 이제 우리 간증하신 분들 계시지만 이 방언이 나온 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 방언의 정의가 그렇다는 네, 거죠. 네, 성경적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이 마음이 뭐 안 믿어지고 했던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방언이 일어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 모임 역사에서는 이 구원받는 역사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방언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 방언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물어봐야 되겠네요. 뭐 그렇죠. 결과가 이제 뭐였는지 저희는 이게 의도한 게 아니고 저절로 일어났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됐죠. 쉽게 표현하면 방언을 성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다 안 한다 이게 것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방언이 쓸데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태종 씨 요즘은 왜 방언을 안 하나요? 아니면 방언이 있나요 아직도 구원파 교회에? 요즘은 뭐 방언이 우리 모임에 이제 나오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경 씨도 못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교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렸을 때의 그 어린아이 같은 이런 이제 기적, 은사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이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초기에는 있었죠? 네, 있었죠. 근데 점점 사랑으로 가면서 이게 네. 조금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은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팟빵 후기를 훑어보니까 니네들 14만 4천에 들어갔니? 이런 말이 있는데 뭔 소리죠? 저 보면서 느껴진 게 네. 현지가 이슈다 보니까 그쪽이랑 연결돼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굉장히 많은 이제 종교단체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경쟁하고 나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 이제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원파에서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좀 상관없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죠. 14만 4천은 저희는 정확히 유대인에 대한 얘기라고 알고 있지 저희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4만 4천이 어디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네. 계시록에 이제 지파별로 마지막 시대 네. 때의 이야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그러게 말입니다. 마지막 때라 여기시나? 그것도 우리 이 팟캐스트 방송에 왜 그걸 물어보세요? 이번 주 게시판 당첨자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씨, 예. 우선 우리는 구원파다 이제 33회 당첨자인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를 적어주신 조개님. 조개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세기의 역사인 우리 구원파 구원파 5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구원파 5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아이디가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어로 한번 써주셨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비밀 댓글로 꼭 비밀로 써주세요. 성명,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 연락처 필히 기록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뭐죠? 아, 물이 아닙니다. 음료입니다. 산소가 용존되어 있는 뉴글라스에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또 추가로 31회 후기에 선정이 되셨는데 아직도 주소를 남기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제가 먹습니다. 그 푸른 하늘 운하수님, 이분 꼭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에 또는 워터인워터를 받으신 분들은 잘 받았다고 좀 네, 궁금합니다. 네, 남겨주시고 옆집 아저씨가 먹었는지 못 받으셨어도 못 받았다고 좀 남겨주시면 다시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주 뭐 소개 하나 해드릴까요? 두 분 중에 한 분. 네, 우선 짧은 길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개웅 씨 넘기죠 그러면. 아, 그래도 지난번엔 개웅 씨가 했으니까 이번 주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제목은 반세기의 역사인 우리 구원파. 작성자는 구원파 5라는 분인데요. 제가 구원받은 지 30년인데 50년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 숙연해지더군요. 30년은 명함도 못 내미는 우리 무서운 구원파입니다. 하하하. 중학교 시절 김포에 살던 저는 주일이 되면 삼각지로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매주 가다 보니 지겹기도 하고 해서 형이랑 머리를 굴렸지요. 크크크. 아버지가 주신 삼각지 다녀오는 경비를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에게 몰아주고 이긴 사람은 삼각지 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몇 시쯤 해서 미리 정한 장소에서 만나 집에 가는 걸로. 저희들의 행보를 의심하기 시작하신 아버지는 이제는 설교 말씀까지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덜덜덜. 참 예리하셨죠. 하지만 뛰는 뭐뭐 위에 나는 뭐뭐 우리가 있었죠. 하도 오래되니 나름 해결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냥 한 사람은 교회 안 가고 놀고 다른 한 사람은 교회 가서 제일 뒤에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곰 목사님 나오시고 처음 읽어주시는 성경 구절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잡니다. 항상 중간에 두 번 깹니다. 곰 목사님은 항상 단상을 두들기셨거든요. 꽝! 확인해봐야 됩니다. 하고 치시면 깜짝 놀라서 첫 번째 깹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다가 기도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면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잠을 깨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오늘 권 목사님이 읽어주신 첫 성경 구절만 길게 읽어주고는 아 설교 너무 어려워요 하면 흡족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렸었죠. 지금 생각하니 권 목사님도 회장님도 너무나 그립습니다. 왜 그리도 권 목사님이 단상을 치셨는지 이제사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예전에 듣던 회장님 설교와 권 목사님 설교에서 그리고 50년 전 구원받으신 세 분의 자매님들의 간증 속에서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고 회장님이 느끼셨던 아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음을 아시고 묵묵히 여러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의 모임과 터전을 잇게 해주신 모임의 모든 어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근데 그 아버님은 본인은 안 가시고 애들만 보낸 거죠? 아니 가셨으니까 말씀하신 걸 확인하는 거 아닐까요? 가셨으면 알았죠.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 그러네요. 재밌는 집안이네. 아무튼 굉장히 재밌네요. 아, 근데 추억이 떠오르는 게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게 너무 이 구원파 설교는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권 목사님 설교 직접 들었던 세대는 아니긴 하지만 그게 딱 시작할 때쯤 잠들어서. 기도할 때 지금 깨요. 그럼 이제 딱 그 시간 동안에 아니 내가 이거 뭘 왜 왔지? 그런 고민했던 게 들으면서 좀 기억이 나네요. 재밌네요. 기영 씨 이번 주에 그 이 모임 소식, 구원파 모임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지금 전도 집회가 삼각지에서 계속 열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평일에 열린 겁니까? 예, 평일 저녁에 일주일간. 계속 네. 일주일간 열렸었는데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그렇게 오신 분들이 몇 명인지 좀 다시 들어봐야 되지만 어제까지 해서 집회가 끝났고요. 제가 사실 이제 조금 듣고 왔어야 되는데 몇 분 정도가 진짜로 정확한 이 성경에 말하는 길을 발견하셨는지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또 한 주 동안 계속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지금 전국 각곳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지금 전도집회는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구원받는 역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 해외 수양회도 곧 있죠? 예, 이제 곧 해외 수양회도 멕시코에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방송 중남미? 나갈 때, 예, 예. 방송 나갈 때쯤에 시작했겠네요. 그렇구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시작해서 아마 중남미 멕시코 수양회 그렇죠. 그 중남미에 있는 스페인어권 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한번 말씀과 또 형제자매들끼리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이 보통 몇 분이나 참석하나요? 제가 예전에 갔다 왔는데도 근데 많이 모실 때는 4,500명 우와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면 이게 곤란해지는데 제 기억에는 1,000명도 넘는 네? 뜬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1,000명. 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시아에서도 네.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죠. 지금 이제 태국 지역에서 이제 또 태국 관련된 근처 지역까지 합쳐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모이는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태국 수양회라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명칭을 하는데 한 4월 중순쯤에. 4월 중순. 4월 네. 10일부터입니다. 10일. 네. 네. 거기에 이제 송크란데이 명절에 맞춰서 같이 좀 다 모이는 시간을. 그래서 저희가 저희 우구파 특파원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홍빈님이 가시나요? 네. 네. 아, 제가 갔다 오게 됐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생생한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가서 현장 스케치 및 인터뷰 좀 따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이 있다면서요. 이게 어디 이제 실린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글이 어떤 글인지 한번 조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인도자, 전도사, 목사로 사역한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집사의 권유로 열린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도 많이 달랐고 헌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이단인가 아니면 집회를 연 이들이 이단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들으면서 믿지 않으려 해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를 돌아보며 성경을 보게 되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했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자고 하며 회개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기도라는 비누로 죄를 씻고자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 죄를 이미 씻어주셨고 예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죄는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는데 아버지께서 됐다 하고 용서해 주셨다면 다시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 기도할 때마다 또다시 용서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글에 실린 아니 책에 실린 글을 읽은 거죠? 예, 근데 이 뒷내용이 더 있긴 한데요. 이 내용이 저희가 지금 맨날 얘기했던 거와 많이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간증이네요. 간증인데 어디서 쓰신 거냐면요. 네팔입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얘기랑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 네. 네팔인이 쓴 거죠? 예, 본인 현지말로 한 걸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뒷내용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까지만 읽으셔도 아니 내용 중에 내가 이단인가 이들이 이단인가 확 와닿네요. 그러게요. 네팔도 좀 여러 가지 한국이 많은 데는 당연히 소문이 나죠. 근데도 이분도 이 내용을 알면서도 본인이 정말 여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하시는 분들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돼서 아니다 생각하면 떠나시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확인하셨을 때 정말로 본인이 알고 있었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걸 정말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증은 좀 뒷내용이 더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이것만 들어도 마음이 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대중 씨. 네, 이게 진리를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이 상관없이 이 똑같은 모습을 딱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구원의 말씀, 복음 내용이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나라 말로 들어도 성경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을 때 정말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홍비 씨 찬송가 사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찬송가 사연 여러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당첨되신 분은 아까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과 동일합니다. 그럼 양쪽에 당첨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게요. 열심히 올려주셨으니. 네. 예. 그럼 아이디가 구원파워. 이분 대박이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형제님이시고요. 소개드릴 찬송가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송가에 대한 저의 간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 구원을 받고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그 뒤로 저의 신앙에 대해서는 감추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며 한참을 방황하던 어느 날 아버지께 저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읽어보거라 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째 읽었을 때 저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 마음에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구나. 구원을 받아도 모두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정상이야. 라고 저를 위로하며 그 뒤로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말씀을 위로삼아 안도하는 마음에 전보다도 더 악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죄가 하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너 구원은 확실히 받은 거니?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너는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니? 전 당연히 구원을 받았죠 라고 대답은 했으나 두 번째 질문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왜 남의 구원을 의심하시느냐? 괜시리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저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또다시 마음이 어두워지고 처절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그 시기에 저는 청년회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었고 지방에서 한 청년 L군이 이사를 왔습니다. L군은 저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갓 구원받은 L군을 저는 자신있게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교재에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L군은 어느 날 다른 교회로 떠났고 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뒤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 온통 L군에 대한 생각으로 어떻게든 다시 데리고 와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닥치는 대로 어디든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요한일서를 읽으며 어두웠던 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던 10년, 뭔가를 찾으려 열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려 죽어라 신용했던 10년, 그 후에 말씀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교제를 주신 것, 우리 안에 교제 안에 주님이 계시고 사랑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의 깊이를 모를 때는 하찮던 현실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막연하고 멀리만 보였던 하느님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곳에 나를 있게 해주신 그분들이 있는 곳, 또한 내가 있어 우리를 이루는 그곳, 그곳에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 뛸 듯이 기뻐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L군을 찾았습니다. 한참 후 연락이 되지 않던 L군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더군요. 얼마나 기쁘던지 함께 웃었습니다. 그 뒤로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찬송가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하고 한동안 그 찬송만 부르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동참하게 되었고 찬양하며 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지금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네. 아. 지금까지 잘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아무튼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심층수 워터인워터 보내드립니다. 비밀글로 주소, 이름,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우, 저희가 오늘 계속 태종 씨도 이렇게 장문의 글을 읽었고, 개웅 씨도 읽었고, 홍비 씨도 읽었고, 어우, 꽤 이렇게 몸이 찌뿌둥합니다. 네. 아, 네. 노곤해지고요. 이럴 때 불러주세요. 박 팀장님! 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10분 운동 박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번 주에 그 저희가 운동을 두 계단 네. 했죠. 네. 계단들 많이. 저 계단만 보면 두 계단씩 올라갔어요. 아, 저도요. 저도 했어요. 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 두 계단 이야기를 한 후에 많은 분들이 그 전에는 그냥 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두 계단씩 하면서 너무 좋다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보다도 가슴 뛰는 삶. 네. 아, 예. 씨도 그랬구나. 네. 그 얘기 멋있죠. 저도 그 가슴 뛰는 삶을 산다는 게 상당히 기쁘더라고. 아, 그리고 네. 박 팀장님이 소개해 준 것 때문에 효과를 본 사람이 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는 친구인데요. 네. 이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아파서 못 쓸 정도인데 우리 그 넥클리어 할 때 그렇죠. 볼을 잡는 방법 알려줬죠. 네. 네. 요거를 하고 이틀 만에 다 나았대요. 이틀 만에요? 이게 몇 달 동안 안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근거 없을 것 같다. 이틀 만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정말 걱정을 했대요. 나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와. 이제 예를 들면 스퀄랜드 바르고 이렇게 찜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 나왔는데 예. 그 가르쳐준 예, 맞습니다. 잡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손가락 끝으로 이 손이 제일 마디가 많잖아요. 이 마디를 전체를 이제 키보드를 치게 되면 이제 어느 부분은 계속 근육이 이제 염증이 않고.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데 손가락 끝을 이렇게 짜주면 마디 전체를 움직여주니까 뭐 엄청난 운동이네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손가락 끝으로 안 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회로 해서 힘들어요. 손가락 끝 힘들잖아요. 힘들더라도 손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사례가 금방 나왔으니까 좀 손가락 끝으로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질문을 왜 앞꿈치로 계단을 오르냐 질문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답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이제 계속 그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발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꿈치로 그 계단을 오르면 발가락을 힘을 주게 됩니다.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앞쪽으로 힘을 주면서 올라가게 되면 발가락 끝쪽에 그래서 두 계단씩 올라갈 때 발바닥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전체로 안 알려줬잖아요. 그거보다는 앞쪽으로 최대한 이제 앞쪽으로 발가락으로 발가락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발가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 앞쪽 발이 있으면 앞쪽 발가락이 아닙니다. 앞쪽으로 최대한 쉽게 하려면 뒤꿈치를 약간 든다라는 그렇죠. 느낌으로 걸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걸을 때 약간 뒤를 듣는 느낌으로 걸으면 훨씬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에서 코난이 발가락 힘이 좋아요. 네. 발가락으로 걔는 아마 두 개 다 세 개 다 올라갔습니다. 그건 줄 알았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해야 될 운동은 이제 포럼에서 나온 운동 중에서 이제 온 몸 짝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빨래 짜듯이 짜는 겁니까 온몸을? 그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이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포럼에서도 몇 번 했는데 온몸에 이제 힘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겠는데 일단 손을 쭉 올려보십시오. 예? 그래서 손끝을 먼저 이렇게 힘을 주시고 손끝부터 쭉 말아주세요. 자, 주먹을 쥐고요. 주먹을 꽉 쥐시고 예. 자, 온 힘을 주셔가지고 당기세요. 당겨가지고 겨드랑이에다가 딱 대세요. 양팔을 겨드랑이에 붙이는 거죠. 그렇죠. 팔꿈치에 힘을 주시고 가슴에도 힘 주시고 허파에도 그 다음에 온몸에 힘을 주십시오. 다섯 세겠습니다. 숨 참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에서 곡소리가 나가버려요. 얼굴이 좀 안 빨개지신 분도 아. 계십니다. 이게 얼굴이 안 빨개지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자님이 안 빠개지신 거예요. 예, 예. 아, 저 왜 옆구리가 조금 튀었어요. 아, 왜 옆구리가 이게... 결리죠? 개웅 씨는 옆구리가 결리답니다. 이걸 하면 가장 머리가 시원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머리요? 예, 예. 이게 이제 피를 그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당겨서 딱 있으면 심장이 딱 멈춘 것처럼 피가 안 흐르는 상태가 되다가 놓으면 빠르게 이제 아, 피가 이렇게 흐르는 우리가 거. 어렸을 때 손가락으로 전기통에 하게 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꽉 막아가지고 해가지고 네, 이걸 말하는 거네.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예, 예. 근데 이게 앉아서 하는 게 효과 좋나요? 서서 해야 되나요? 예,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손가락 끝을 천천히 꽉 마르셔가지고 쭉 편 상태에서 예, 예. 온몸에 힘을 주시고 당기세요. 손을 양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에 붙이는 겁니다. 자, 겨드랑이에 팔 딱 대시고 가슴에 힘 주시고 목에도 힘 주시고 자, 온몸에 힘 주십시오. 다섯 세 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어깨가 걸려. 이게 아픈 곳이 하나씩 나타나. 피가 팍 가기 때문에 그쪽에 신호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저도 이렇게 예전에 그 수양회 때 캐나다 수양회 가서 이거를 서서 하다가 잠깐 이 너무 힘을 많이 주다가 탁 놓으니까 피가 뇌로 잠깐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약간 형기증으로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좀 안 좋거나 이제 연약하신 분들은 좀 앉아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구나. 예, 예. 그리고 저희 그 전에 어떤 직원도 서서 이걸 하다가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수 있. 예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심장이 약하거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편하게 딱 해주시면 짧은 시간 안에 피를 전체적으로 잘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운동도 엄청난 운동이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가장 깨끗한 피가 어떨 때 가장 깨끗한 피라고 생각하세요? 잘 섞였을 때. 그렇죠. 예. 우리 짜지 말아야겠잖아요. 안 짰어요. 근데 피가 사람들은 피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보면 피가 오늘 만든 피도 있고 어제 만든 피가 있고 피가 섞이잖아요. 계속 새롭게 만드는데 이 피가 완전히 서로 섞였을 때 이제 가장 깨끗한 피가 그러니까 그 섞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그렇죠. 이 운동이라는 거죠. 예, 심장을 도와주고 심장에서 한번 탁 이렇게 짜이면서 전신에 피가 가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막 흔드는 것도 피가 섞이나요? 이제 뭐 조금은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이제 그 잘 섞이지 않는데 움직인다는 거는 섞이는 걸 도와주는데 그래도 금방 온몸 짜기가처럼 이렇게 심장을 강력하게 해주면 훨씬 더 됐는데 우리가 이전에 했던 운동하고 이 운동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우리 힘을 안에 있는 힘을 밖으로 밀어내는 운동이에요. 다른 운동들은 이런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지르거나 그냥 뭐 당기는 운동인데 이거는 안에 있는 힘을 밖으로 참으면서 밀어내는 운동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한 번에 몇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졸립다 그러면 잠깐 그렇게 해주면 머리가 번쩍 이렇게 깨워지는 것 같아요. 이 운동 하나 하고 자주 해도 좋은 겁니까? 자주 하면 좋겠죠. 왜냐면 심장의 피를 잘 섞여서 전신에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 개념이 계속 심장을 돕는 운동 개념이 이게 심장을 굉장히 잘 돕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심장 운동이네요. 심장을 돕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또 우리가 그 전에 잼잼 했죠. 네. 잼잼을 네. 할 때 빨리 피지 마시고 꽉 쥐고 있으면 안의 힘을 밖으로 밀어내는 운동이 이 두 가지 정도가 안쪽에 있는 힘을 밖으로 밀어내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끔 활용하시면 혈액순환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네요. 예, 예, 앞으로는 아프리카 아주 좋은데요. 짧게, 짧고 굵게, 예, 강하게. 예. 네, 지금까지 박 팀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는 저희가 이분을 만나러 또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그렇죠. 가나요? 태룡 씨, 저희가 누구를 만나러 어디로 떠나는 거죠? 의왕으로 떠나는데요. 의왕이라면 경기도 의왕시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300명의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300명의 어머니? 네. 아들이 그렇게 많나요? 그게 말입니다. 아, 아들이라고 안 했죠, 방금. 300명 어머님을 만나러 저기가 경기도 의왕시로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